우리는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우리 백성들과 율법과 또 이곳을 회방하여 가르쳤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헬라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을 더럽혔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 무리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 천부장에 나타나 체포되게 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무리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자랐으며 또 당시에 가장 저명한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조상들의 율법을 훈련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어떠한 문제가 없이 또 여지 없이 명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둘째로 자기가 변호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심은 그들의 열심과 마찬가지로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나 상관없이 다 핍박하였고 또 심지어 감옥에도 보내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에게 다메섹까지 가서 또 그를 다른 사람들을 소환하고 데리고 와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들 것들을 소환서를 발부한 것들도 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셋째로 바울은 자신의 회심하게 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행하신 일이었으며 결코 자신이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며 그에게 말을 하신 분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했다는 것,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사건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중에 황홀병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들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또 그 이후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명을 일깨워준 이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눈을 밖으로 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사람들도 잘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에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해놓으면 인간관계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을까요? 잠언 16장 7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회복하시고 좋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제단의 예물을 드리러 가더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쌓아야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쌓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쌓아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아다니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세운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울을 만났을 때 쉽사리 환영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나서 아나니아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 당시에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계속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멀리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믿는 것을 전하며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니, 그럼 이제껏 배워왔던, 자신이 배워왔던 율법과 살아왔던 가치관과 좋은 학문적 또한 가정적 배경들을 다 버리라는 것인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고난과 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돌에 맞아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한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이 결정 앞에서 주저할 수 없었던 거죠. 주저할 수밖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이 아나니아는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바울을 향하여서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진짜 저런 놈들은 심판받아야 돼. 저런 놈들은 예수님 믿으면 안 되지. 지옥 가서 벌받아야지. 이렇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향하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품으신 태초의 계획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 뜻과 계획들을 깨달아서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이 아나니아, 바른 신앙과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이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힘 받기 위하여서 그는 성전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과거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사랑임을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하시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각 가운데 내가 잘 아는 곳, 내가 잘한 곳, 나의 경험이 있고 또 나의 친구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떠나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에 내가 라는 이 1인칭의 주어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즉 바울을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의 뜻, 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편견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그들이 배척하고 또 멸시하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가운데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경험과 가치관 그 모든 것과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바울은 순종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고집을 부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높고 크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분의 크고 높으신 뜻과 계획 안에 나의 뜻과 계획,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일들을 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오르간 연주자이고 또 철학자이고 또 과학자이고 의사이고 또한 유명한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찬란한 조명 안에서가 아니라 그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어둡고 미개한 이 아프리카에서 맺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갈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만일 근데 그가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그저 평범한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 많은 환호와 추앙, 재물들을 포기하고 혜택받지 못한 곳, 미개한 곳으로까지 가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도의 장소,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불름에 반응했던 곳은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그곳에 가서야 그의 삶은 빛을 발하게 되었고 인류의 어떤 위대한 이 위인이 되었고 봉사하는 삶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바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 모두 자신의 생각과 뜻과 그 계획과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언제 어디로 인도하시던 건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한 말씀이 생각났던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한다고 했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앞에서 마리아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 내가 반응하며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보고 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